이 시간에는 우리미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덩의 명승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뇽변의 비단처녀. 소리한다 구름 가운데 맑은 물도 피단 속에 담아놓고 이른 시 나의 신로 이어가는 아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령강기 나리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